동화 한국어 버전 진실의 새. 옛날 옛적에 한 어부가 여느 때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배 위에서 조용히 점심을 먹고 있던 어부는 어떤 특이한 소리를 들었어요. 물고기를 기다리던 어부는 수정으로 만든 요람이 강물을 따라 자기가 있는 배로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즉시 강물에 뛰어들어 요람을 잡았어요. 요람 안에는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정말 질이 좋은 비단이 있었어요. 비단을 걷어내자 귀여운 두 아이와 눈이 마주쳤죠. 상냥하고 다정한 어부는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강에서 뭘 발견했는지 봐요. 둘씩이나, 우린 이미 네 명이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물에 빠져서 죽거나 굶어 죽게 놔둬요? 알겠어요. 여섯 명이 먹을 음식이 있다면 여덟 명도 가능할 거예요. 어부의 집에는 언제나 음식이 충분히 있었고 두 아기는 올바르고 지혜롭고 예의가 바른 아이들로 자라 항상 어부와 어부의 아내를 열심히 도와서 그들을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착하지 않았던 다른 아이들은 종종 두 아이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내 인형 당장 내놔!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빠가 같이 가지고 놀라고 하셨잖아. 그건 우리 아빠가 한 말이지! 너는 강에나 가! 네 수정 요람이나 가지고 놀아! 그 수정 요람만 네 거니까! 두 남매는 때때로 지칠 때마다 다른 아이들과 따로 있기 위해 숲으로 가곤 했어요. 두 남매는 그렇게 항상 숲으로 갈 때마다 아침 식사 때 모아둔 빵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언어와 숲에서 사는 법, 그리고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준 새들에게 주곤 했어요. 어느 날 밤, 다른 아이들이 또 두 남매에게 못되게 굴자 가엾은 두 남매는 굳게 결심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제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우리 때문에 부모님께서 난감해하시니 역시 우리가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부모님께서 내일 마을에 가시니까 말이야. 그때 우리도 여기를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어부와 어부의 아내가 마을로 간 그날 두 남매는 집을 떠나 숲으로 갔어요. 사흘 내내 걷게 되어 두 남매는 사흘째 밤에 지쳐버렸어요. 그때 두 남매는 어떤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저기 봐! 우리가 가봐도 되는 걸까? 저기에 가서 잠깐만 쉬자. 두 남매는 문을 두드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글쎄, 저기 벤치가 있어. 오늘 밤은 저기에서 쉬자. 그렇게 두 남매는 벤치에 앉아서 쉬려고 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달과 별을 바라보던 두 남매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의 언어를 알고 있던 두 남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은 큰 도시에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 숲속에 사는 불쌍한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냥 바람 쐬러 온 건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요. 새들도 감기에 걸리나 보네. 쉿! 들어보자. 저기요. 요즘 대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죠? 늘 그렇듯이 불쌍한 왕은 여전히 우울해요. 그 무엇도 왕을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왕비와 아이들이 사라졌으니 아마 분명히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니에요. 왕비는 아직 있어요. 탑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을 뿐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왕궁 정원에 사는 늙은 뻐꾸기가 그러더라고요. 더 얘기해 줘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왕이 사랑에 빠졌던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물론 알고 있죠. 그렇죠. 왕비는 아름다운 만큼 현명했어요. 왕은 왕비를 정말 사랑했죠. 왕비는 일부 관리들과 장관들이 왕족의 재산을 훔치는 걸 알았고 그 일을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눈치채는 바람에 왕이 전장으로 떠났을 때 왕비를 체포해서 탑에 가둬버렸대요. 잠깐, 그럼 왕자와 공주는요? 두 사람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수정열함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냈대요. 이건 뻐꾸기가 직접 보고 알려줬어요. 그 순간 수정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두 남매는 어부가 강을 타고 떠내려오는 두 남매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 일을 생각했어요. 네 수정요람이나 가지고 놀아. 그 수정요람만 네 거니까. 왕은 왜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부패한 신하들이 왕비가 전쟁을 두려워하다가 두 아이와 함께 도망쳤다고 말했거든요. 왕은 왕비가 탑에 갇혀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왕자와 공주가 궁으로 간다면요? 왕이 자식들을 알아볼까요? 우리 언어를 할 줄 아는군요? 네, 할 수 있어요. 어떤 새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줬거든요. 맞다, 수정요람에 대해 얘기했었죠? 그게 우리는 요람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어부가 우리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말은 두 분이 왕자와 공주라는 거예요? 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어줄까요? 두 사람이 누군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새가 있잖아요. 진실의 새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새 말이에요. 그 새는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으니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보라보라 산에 있는 동굴에 사는 마녀가 있지. 그 마녀가 그 새가 잡혀있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궁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걱정들 말라고.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부엉이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도록 해. 명심해. 그렇세.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죠. 어머니를 구해줄 수 있기도 했고요. 그 생각에 두 남매는 배고픔과 피곤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두 남매는 드디어 마녀가 살고 있는 보라보라 산의 동굴에 도착했고 힘차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에 온 거야? 세상에나! 너희들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저희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성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 거기? 내일 아침에 갈 수 있단다. 그때까지 여기에서 편히 쉬는 건 어떠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요. 성 안뜰에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분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구해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도록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항아리를 주었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분수의 물을 담아오라고 한 다음에 강아지를 시켜 두 남매를 성으로 안내했어요. 부엉이는 어디에 있지?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새에게 말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크로스! 크로스! 부엉이다! 부엉이님, 저희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성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전에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마녀가 길을 안내해 준 건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분수의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겠지? 네! 그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분수의 물 대신에 그 옆에 흐르는 샘물을 채우거라. 분수의 물은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새들이 거기에 있을 텐데 저마다 자기가 진실의 새라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진실의 새는 구석에 있을 거야. 바로 은빛 비둘기지. 저녁마다 마녀의 명령에 따라 거인이 이곳에 오니까 빨리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해. 알겠지? 부엉이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남매는 부엉이가 한 말대로 했어요. 마녀가 준 항아리에 샘물을 가득 채웠고 온갖 새들이 소리치는 곳에도 들어갔어요. 내가 바로 진실의 새다. 거짓말, 내가 바로 진실의 새라고. 아니야, 나야. 아니야, 나야. 두 남매는 진실의 새를 발견하고 새를 들고 바로 그 성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마녀의 동굴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진실의 새를 찾아온 건가? 여러 가지 색이 있는 분수에서 떠온 물은 어디에 있지? 둘 다 도마뱀으로 변해버려라! 하지만 도마뱀이 되지 않고 왕자와 공주에게서 빛이 나더니 더 강해졌어요. 바로 샘물 덕분이었어요. 이를 보고 동굴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달려들었고 마녀는 그 길로 도망치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남매는 궁으로 갔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진실의 새를 들키면 절대 안 돼. 들키면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왕을 뵈러 왔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왕을 뵙고 싶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감히 왕을 귀찮게 하려고 하다니 썩어지지 못할까? 하지만 진실의 새가 가방에서 나와 곧바로 창문을 통해 왕에게 가서 모든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비는 지금 탑에 갇혀있는 상태며 왕자와 공주는 지금 궁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 왕은 그 즉시 두 남매에게 달려가 두 남매를 꽉 껴안았어요. 부패한 장관은 체포되었고 갇혀있던 왕비는 풀려났어요. 왕은 어부 부부의 다정함에 감사하여 후하게 상을 내렸고 그날 이후 왕자와 공주는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